생각나냐 날 찾아오라고 하던 당신의 그 말이 생각난다 내 가슴을 때린다 들려오는 소문 아직도 혼자라는데 남겨진 추억으로 살고 있다는데 내 곁에 누가 있기에 못 찾아가요 미안해요 당신 행복해야 해요 내 생각나면 날 찾아오라고 하던 당신의 그 말이 생각난다 내 가슴을 내린다 들려오는 남겨진 추억으로 살고 있다는데 이제는 나를 잊어요 잊어야 해요